제가 옛날에 FM 영화 음악을 맡기 전에요. 단순히 라디오의 청취자로 있었을 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통해서 들은 노래인데요. 그때 배철수 씨가 같은 가수로서도 참 얄미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그 노래의 기교가 뛰어나다고요. 스티비 원더가 부른 영화 정글 피버 중에서 정글 피버였습니다. 은평구 불광이동의 김은희 씨의 마음을 이 곡에 띄워드립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영화 사랑과 영혼 중에서 Unchained Melody, Righteous Brothers입니다.

왜 잠들려 하나. 대구 효목동의 도진희 씨 들으셨어요. 영화 그대 안에 블루 중에서 김현철, 이소라가 부른 그대 안에 블루였습니다. 사랑과 이를 둘러싼 젊은 남녀의 얘기. 가장 흔한 영화 소재 중에 하나죠. 이 그대 안에 블루 역시 이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느낌은 기존의 영화들과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남자 주인공 호석의 직업이 디스플레이어라는 점도 그렇고요. 또 그가 지닌 여성관이 무척 독특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성이 스스로가 인간임을 알기 위해서는 일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세대 남성이었죠. 특히 그가 일하는 매장과 옷 색깔 등 이 영화는 색감이 주는 상징을 영상으로 표현해서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호석의 색깔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이현승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 보라색은 일종의 파란색 계열의 색으로요. 지배적인 속성의 남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파랑이라는 색 자체가 남성을 상징하는 색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제목 그대 안의 블루는 남성에게는 내면에 자리 잡은 지배적 속성을, 그리고 여성에게는 반대로 속박당하고 싶은 남성을 향한 피지배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를 색깔로 나타낼 때 푸른 영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릭 백송의 Ground Blue, 제목 그대로 푸른 영화죠. 또 남녀간의 광적인 사랑 얘기가 푸른빛의 화면 속에서 아주 매혹적으로 표현된 영화 Betty Blue 37.2도 역시 푸른 영화입니다. 여주인공 이름이 베티였죠. 블루가 그녀의 성인지 아니면 색깔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요. 37.2도라는 것은 여성이 아기를 가지기 가장 좋은 체온이라고 하네요. 남자친구 졸그가 소설가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의 원고를 타이프 쳐주는 베티. 하지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자 광기 어린 행동을 보이죠. 아기를 갖기 원하는 그녀의 증세도 결국은 상상임신으로 판명됩니다. 영화 속에서 조그가 피아노를 트럭에 싣고 도로를 질주하다가 그만 과속으로 경찰에게 잡히는데요. 그때 뜬금없이 그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 이렇게 경찰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하는 말, 아버지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사람들이지. 그것은 곧 기쁨이자 슬픔이다. 그러면서 담배를 하나를 딱 물고서는 노래를 흥얼거리는데요. 자,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이브 디트웨이의 프랑드 엉앙팡,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어드리시겠습니다. Oh merde. Hey, t'es sûr que tu l'as ton permis? Hein? Non, pas vraiment. sur un tronçon de voie départementale classé vicinal. Lui-même limité à 50 km/h. Beau début. Beau début. Allez hop. Contrôle des papiers, contrôle du véhicule. Le grand jeu, quoi. Excusez-moi, j'étais un peu dans les nuages. Vous faites pas de bile. Si je vous trouve un ou deux grammes d'alcool dans le sang, je vais vite voir mes pieds sur terre, moi. Mais, si c'était que ça, monsieur l'agent, mais je viens d'apprendre que je suis papa. Pardon? Oui, papa. On n'aurait pas une cigarette? Ah, oh, si, bien sûr. Tenez. Les pères de famille sont les derniers aventuriers du temps moderne. Vénard. Vous verrez les joies. Les peines aussi, les peines. Prendre un enfant par la main pour l'emmener vers demain. Pour lui donner la confiance en son pas. Prendre un enfant pour un roi. Prendre un enfant dans ses bras. Pour la première fois. Consoler ses chagrins, vivre sa vie des années, puis soudain prendre un enfant par la main. En regardant tout au bout du chemin, prendre un enfant pour le sien. 노래 좋지? 노래가 나가면서요. 유리창 밖에서 홍동식 프로듀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브 디 뚜유가 부르는 프랑드 엉엉팡,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였습니다. 누벨 이마주를 대표하는 감독, 장자급인의 특유의 감성이 조금은 자극적으로 다가왔던 한편의 영상시 같은 영화였습니다. 캐덜린 비글로우 감독은 제이미 리 커티스를 내세워서 블루스틸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 역시 푸른빛 화면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블루스틸이란 차가운 금속성, 즉 권총을 의미하죠. 뉴욕 경찰대학을 갓 졸업한 겁없는 여경과 권총만 보면 살인 충동을 느끼는 증권거래소의 사이코 직원. 두 사람의 치열한 심리전과 폭력이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인간이 지닌 악한 심성을 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한 영화였죠. 아까 말씀드린 그랑 블루, 릭 베송의 이 영화에서는 바닷속의 푸른 색깔이 나르시시즘으로 얘기될 만큼 아주 따뜻하고 환상적이죠. 동시에 그 푸른빛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절망, 허무까지도 담아내고 있는 커다란 푸른빛입니다. 또 바비 빈튼의 히트송을 그대로 제목으로 쓴 블루벨벳. 영화 속의 여주인공은 푸른색이 감도는 카페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죠. 그녀는 한 남자에게 이상한 육체 관계와 폭력적인 억압을 강요당하지만 결국은 다른 또 한 남자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인간의 선악에 대한 네빌 린치 감독의 영화 블루벨벳 중에서 듣습니다.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l 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저는 지금 잠시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영화를 밤늦게까지 볼 때마다 이 음악이 항상 이렇게 귓가에 맴돌았었거든요. 어떤 주말의 명화라든지 명화극장의 타이틀이었는지 어떤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흑백 화면에 이 음악이 흐를 때마다 굉장히 슬프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서요. 영화 태양은 가득히 중에서 플레잉 슬레이어 니니 로스의 트램핏이었습니다. 다음 곡은요. 와일드 오키드 2 중에서 엔드 타이틀이 흐를 때 그때 나가던 곡입니다. On the other side, 메리 클레이튼과 조지 클린튼의 듀엣입니다. No, I think I like I love you better. From the black of night to the light of morning, there's no wrong or right, there's only getting through. Do what you must do once the clouds have lifted. I'll be waiting for you on the other side. Somewhere in your eyes, I thought I saw the answer, and I have kept it with me, and it has seen me through. And even in my darkness, I go on believing you'll be waiting for me on the other side. Again. 1920년 4월 어느 날 미국 매사추세츠주 사우스브레인주의 한 재화 공장에 강도가 침입합니다. 그 강도들은 두 명의 직원을 사살하고 종업원들에게 줄 급료를 강탈해갑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뒤 경찰은 이탈리아계 이민인 노동자 니콜라 사코와 바르톨로메오 반제티를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두 사람은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하고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해버리죠. 그런데 다음 달 5월 재판이 열리고 보니 문제의 핵심은 두 사람의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이들의 정치적 견해였음이 드러납니다. 첫째, 사코와 반제티는 이탈리아계 이민이었고 둘째, 이탈리아에 있을 때 징병을 기피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무정부주의자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편견과 반감을 사게 된 거죠. 심지어 재판장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은 우리의 사회 제도에 대한 적임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유죄다. 사코와 반제티의 재판은 무려 7년을 끕니다. 이렇게 7년을 끌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돼버리죠. 세계의 지성들이 재판부의 편견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특히 유럽에 있던 이사도라 덩컨은 이 사건을 비난하면서 미국 사법부의 양심을 촉구하는 운동에 앞장섰었죠. 그러나 1927년 4월 유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형이 선고됩니다. 사코와 반제티의 사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보스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항의 시위를 벌리고 재심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8월 니콜라 사코와 바르톨로메오 반제티는 전기의자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지 32년 만인 1959년 진짜 범인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사코와 반제티 사건은 미국 재판사상 하나의 큰 오점으로 기록되게 됐죠. 만인에 대한 동일한 정의의 기준, 재판의 공정성, 법의 존엄성, 너무나 당연한 명제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시험받고 있습니다. 로드니 킹 재판처럼요. 이 사건은 지난 1971년 이탈리아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엔뉴 모리꼬네가 작곡하고 존 바이스가 부른 Here's to You. 이 노래는 바로 니콜라 사코와 바르톨로메오 반제티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가죠. 당신들을 위해 노래하노라. 니콜라와 바토는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에 살아있으리. 최후의 승리는 그대들의 것일세. Here's to you. 영화 사형 내의 멜로디의 주제가입니다. 제임스 골레이의 플루스로 연주한 헨리 맨시니의 영화음악 세 곡이었습니다. 해바라기의 테마, Loss of Love, Darling Lily, 미래 중에서 Whistling Away the Dark, 그리고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Moon River였어요. 오늘 제가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엽서 중에는 눈에 익은 글씨체들이 꽤 보이네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주성재군, 서울 논현동의 작은 천사표 박선옥 양, 그리고 대구 서구 중리동의 곽인경 학생 모두 고맙습니다. 또 처음 엽서 보내주신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정연길씨, 앞으로 연길씨의 글씨체도 제 눈에 익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저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작은 사랑의 멜로디, 멜로디 페어 중에서 미지스의 노래입니다. 멜로디 페어. 이 노래와 함께 저와 홍동식 프로듀서는 물러갑니다. 편한 밤 되세요. Show and